HUBS. Behind the screen. 안녕하세요. 여기는 영화 덕후가 떠드는 영화 이야기, 비하인드 더 스크린입니다. 오늘 떠들어 볼 영화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영화는 사실 칸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황금 종려상을 받을 만큼 혁신적이고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죠. 레에다 감독은 아마 브로커 혹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등의 작품으로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이 감독에게 빠졌는데요. 그의 영화는 항상 사회의 사각지대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의 작품들 중 대다수는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게 해주죠. 오늘 다뤄볼 어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 한 집에 모여 도둑질을 하며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번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어느 가족과 고레에다 감독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께서 헷갈리는 3대 영화제와 아카데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럼 시네필의 영화 이야기, 두 번째 필름 어느 가족으로 빠져볼까요? 어느 가족에 등장하는 가족은 조금 특이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고 엄마 혹은 아빠라는 호칭을 쓰지도 않지만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게 도둑질밖에 없는 일용직 노동자 남편 오사무,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아내 노부요, 남편이 남긴 집과 연금으로 살아가는 할머니 하츠에, 성노동을 하는 여동생 아키, 좀도둑질을 하는 소년 쇼타, 그리고 새로 합류하게 된 학대아동 소녀 유리까지 모두 이곳저곳에서 흠집을 당해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별난 가족은 돈 혹은 생존을 위해 같이 살아가며 때론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판 제목은 좀도둑 가족이에요. 고레에다 감독 부모의 연금을 부정하게 수급받던 가족의 체포사건을 보고 영감을 얻어 영화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화들은 그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시절부터 일본 사회의 많은 것들을 폭로하려 하죠. 어느 가족엔 복지 사각지대, 육아 및 부양의 방치, 그리고 사회를 유비한 가족 문제 등이 영화에 질퍽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를 보며 다시 한번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마주하게 되죠. 너무 깊은 이야기만 했나요? 그러면 언제나 그렇듯 재미난 사실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사실 고레에다 감독의 영화를 보며 항상 신기했던 점은 아역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한다는 거였어요. 그 비결은 바로 고레에다 감독은 아이들에게 대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더 현실적인 장면들을 연출해낼 수 있는 핵심이죠. 아역 배우들은 영화의 줄거리도 모른 채 놀러오는 것처럼 촬영장에 옵니다. 그럼 감독이 아빠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렴 하며 이렇게 말로 대사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럼 아이들은 귀로 듣고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 말하게 되죠. 감독은 절대 억지로 슬픈 표정 지어봐 같은 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위적임을 경계하죠. 그렇게 정말 아이 같은 현실과 유사한 장면들을 포착할 수 있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19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타며 이로 말하면 국뽕이 차오를 대로 차올랐던 때가 있죠.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어느 가족도 칸 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꿰찼던 대단한 작품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궁금증이 들죠. 칸 영화제, 그거 대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거지? 그리고 세계 3대 영화제는 또 뭐고 아카데미 시상식은 뭔지 헷갈리셨을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이들의 정확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아카데미와 영화제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카데미는 하루 동안 치러지는 시상식이고 영화제는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한 도시를 중심으로 수백 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마지막에 영화제가 끝날 때 시상식을 하는 형식입니다. 아카데미는 할리우드가 있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봉준호가 말하길 아카데미는 로컬이지라는 말처럼 한 해 동안 오직 미국에서 상영한 영화만을 대상으로 시상을 진행합니다. 아, 국제영화상이라는 하나의 트로피 빼고요. 하지만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내 잔치라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 3대 영화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칸 영화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베니스 영화제, 그리고 독일에서 열리는 베를린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은 칸 영화제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칸 영화제에서 최고 작품상인 황금 종려상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영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칸은 가장 코트 높은 영화제로 불리기도 해요. 예술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점도 있지만 칸은 아무나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영화제는 예매만 하면 일반인이라도 입장이 가능하지만 칸 영화제의 경우 초대받은 영화인이 아니라면 그야말로 입벤이죠. 와, 이야기하다 보니 당장 영화가 가득한 프랑스로 날아가고 싶어요. 저도 영화계의 거장들과 함께 별들의 잔치, 칸에 당당하게 입장해보는 게 소원이라고요. 고레에다 감독은 말합니다. 영화란 태어나기 위한 시점에 태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영화는 고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파워를 가지고 누군가는 주목해야만 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 고발하죠. 오늘은 일본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고 외면했던 것들에 대해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 어느 가족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악당 한 명 나오지 않는 잔잔한 영화, 하지만 사회 전체가 하나의 악역인 영화, 보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영화죠. 가족의 진정한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비하인드 더 스크린에서는 어느 가족과 3대 영화제 그리고 아카데미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어요. 아, 대본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잠깐 덜어봤고요.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밤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 보고 잠드는 거 어떤가요? 지금까지 대본의 김민지, 기술의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박예린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또 마법 같은 영화 한 편 들고 올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HUBS